어제 김장을 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 아침에 또 표정들이 괜찮으시고 하품을 막 갑자기 이 순간에 하시네요. 또 그 수고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아침에 또 비타오백을 사준 또 자매들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우분들에게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 앞에 자리가 생각보다 시타가 이제 정면으로 오기 때문에 예, 물론 신정희 형제가 땀이 많기도 하지만은 더운 자리입니다. 설교 지난주에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희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주말에는 김장이 있고 이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착실하게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저는 교회에 와서 다행히 감사하게 이제 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나는 사무실에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 그렇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그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있잖아요. 일곱 집사를 세운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나누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가 타락하게 된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순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 스스로 설교를 못하더라도 김장을 함께 담그는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2017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인데 12월 25일이 예수님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이 연말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연초에 있어야 되니까 성탄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이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었지만 오늘은 그리스도 왕국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주일. 그러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물론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앞서 최혜지 자매님이 기도하신 대로 인간의 욕심과 또 그 배후의 사탄의 어떤 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 사이의 어떤 갈등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미 아직 아닌 뭐 이렇게 설명해요. Already but 예시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그 중간에 어떤 긴장 속에 우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왕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와 있을 때 깨어있는 종이 되라.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40절에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군대 생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검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검열. 저는 이제 인사서무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검열 준비를 아주 많이 했었는데 검열에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검열이 있고 불시검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시검열은 진짜 시간을 예고하지 않고 오는 거죠. 군대에서 제일 좋은 시간 군을 치자면은 제가 군 생활했을 때 1990년대 군 생활했을 때 제일 좋은 시간은 밤 10시부터 11시입니다. 저녁 점호를 마치고 원래 10시에 자야 되는데 다 드라마를 보죠. 11시까지는. 그래서 저희 때 제일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허준입니다. 허준. 갑자기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저 웃음은 굉장히 기운 나쁜 웃음인데 허준 그거를 군대에서 봤단 말이야. 이런 표정인데 지금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가 그 침상에 누워서 보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다 드라마를 이제 침상에 누워서 도란도란 보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고 11시에 드라마가 끝나면 다 내무반 앞에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이제 잠을 자는 게 이제 군대 일과이죠. 저희는 연병장 끝에 저희 내무실이 있어가지고 부대 제일 구석에 있어서 구석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연병장으로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차가 손살같이 연병장은 차가 안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찻길을 통해서 이제 기역자로 크게 부대를 돌아서 들어오는데 연병장으로 손살같이 차가 달려오는데 그 마치 뭔가 눈앞에서 위기가 다가오면 대비하지 못 얼음이 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불빛이 오긴 오는데 다들 얼음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더니 육군 본부 마크가 찍혀있는 중령이 들어오더니 불을 켜고 호통을 하고 행정실로 가더니 행정반 사무실 책상을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신병 교육되었기 때문에 총알이라든지 수류탄 안전핀 이런 게 엄청 남아요. 그래서 책상에 막 총알이 물론 이제 그 탄피죠. 탄피 총알 쓰고 남은 탄피 제대할 때 가져가려고 막 그게 막 한가득이거든요. 안전핀 심지어는 몰핀도 있었어요. 그 이제 그 화학 물질에 오염이 되면은 자기 심장에다 몰핀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몰핀까지도 막 책상에 있는 게 걸려서 뭐 난리가 났었죠. 예, 저희 행보관 그것 때문에 교체되고 중대장도 바뀌고 어쨌든 난리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기 검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제 어느 날짜에 오겠다라고 예고를 해서 밤을 새서 정기 검열을 준비하지만 사실 맘먹고 뒤지면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항상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환경미화 하듯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대대장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탕이죠. 허탕. 우리 군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뺑이친다. 뺑이쳤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 주인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뺑이치고 사단장이 헬기로 온다 그래가지고 연병장에 돌멩이를 다 골랐는데 사단장이 집차 타고 오는 거예요. 헬기로 오면 연병장에 이제 바람이 달리니까 큰 자갈들을 다 골라내요. 그 드넓은 연병장에. 근데 집차 타고 헬기가 고장났다고 집차 타고 오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이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한이 엄마가 입원을 해서 지난주 목요일 퇴원하기까지 한이가 날짜를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는 거예요. 아빠 5일 남았네, 4일 남았네, 몇 번씩. 그래서 한이 주변의 사람들은 한이 엄마가 언제 태어난지 다 알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시고 야쿠르트 아줌마도 아시고 누구만 만나면 우리 엄마 4일 후에 태어네요. 다 알 만큼.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나 애인의 심정.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청중은 열두 제자입니다. 열두 제자. 그리고 그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40절의 말씀 역시도 그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41절 오늘 바로 읽은 본문 아랫절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등불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다시금 묻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장 1절을 잠깐 같이 볼까요? 12장 1절이요. 오늘 본문을 맥락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은 그동안이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본문에 의하면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수만 명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기 위해서는 앞선 11장의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장 53절부터의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그동안에 라고 이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왜 발생했냐면 11장 37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한 것이죠. 사실 이 식사 초대한 것 자체도 의도가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책을 잡으려고 식사 초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니라 다를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모세의 정결 예를 제자들이 어긴 겁니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예수님이 잘못했다 우리가 배고파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과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들 속은 부정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정결례를 어긴 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더 큰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것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이 응전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은 11장 39절부터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장 39절부터 4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러면 42절 말씀이 핵심이죠. 너희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십일조를 드리고 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헌신과 종교적 형식들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너희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팽개치다입니다. 내팽개치다. 원래 뜻. 너희가 종교적 형식과 교리와 교회의 전통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면서도 그것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내팽개쳐버렸다. 내던져버렸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종교의 외피, 외연, 외적인 모습에 비해서 그들의 내실이 너무나 부실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외연과 종교의 내연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의 외연은 점점 화려해져가고 거대해져갑니다. 교회는 점점 커져만 가죠. 지난주에 저희 친척 중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에서 결혼식 마치고 이제 반포대교를 건너려고 법원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왼쪽으로 진짜 뭐 휘황찬란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건물이죠. 몇 번 봤는데 늘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와 이게 교회인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가운데 이제 광장이 있죠.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력으로 봐서는 대림절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거는 백화점과 마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스스로 우리는 백화점입니다 라고 자인하는 꼴이에요. 그 추리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종교의 외연은 점점 화려하고 점점 거대해져 가지만 그 종교의 내연, 그 내면의 본질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외연과 내연의 불일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지진을 본 한 목사님이 한 부흥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죠.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 때문에 포항의 지진이 난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동대에서 퀴어 세미나, 동성애 인권을 보호해주는 세미나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어요. 한동대 학생회 측이 열려고 했고 임보라 목사라고 하는 강남 향림교회 그 동성애자들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동성애에 관련된 세미나를 열려고 했다가 이제 한동대 교수들 중에서 보수적인 교수들이 반대해서 그 세미나가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그 퀴어 세미나를 열려고 했기 때문에 한동대가 이번에 아주 지진의 직격탄을 입은 거다라고 하는 말까지요. 종교의 외연은 점점 커져만 가지만 그 내연은 점점 부실해져 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그와 같은 모습은 이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자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였던 율법교사들이 그 논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45절인데요. 11장 45절. 11장 4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지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들이 자기도 찔리는 거죠. 지금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자 예수님이 그 이하에 니들은 더해줘 한마디로 니들은 더해 라고 이제 팩트 폭행 그 폭력이라 그래. 근데 팩트를 막 날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이 너희들의 조상들이고 지금 너희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온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지자들의 무덤을 멋지게 꾸몄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마치 기념 장소처럼 아름답게 조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의 신앙을 본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만 그들의 그 본질을 짚으시는 거죠.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지만 사실상 너희들의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를 갖고 온 나를 박해하고 비난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역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분노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분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요 부분 요 11장 5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예수님의 논쟁 그리고 그 율법교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난과 책망 속에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책망은 결국에 그 조상의 후손인 너희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11장 후반부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논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발필 만큼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그 모인 수만 명의 무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잠재적 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지지, 보이지 않는 지지를 힘입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더 큰 책망과 더 큰 저주의 말씀을 12장에 하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에서 제자들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의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 대한 더 큰 디스와 비난을 예수님이 막 날리시면 대중적인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수만 명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논점을 제자들에게로 포커스를 바꾸면서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 1절의 말씀이죠.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종교적 껍데기, 화려한 종교적 껍데기 안에 부실한 종교적 내면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믿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과연 일치하는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수많은 찬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꿈과 오늘 나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와 불일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면서도 그저 종교적 의무감과 습관 또는 예배가 주는 자기 만족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떠한 이 불행이 닥칠 것과 같은 두려움 또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너희들 역시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이 나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종교적 위선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외연과 종교적 내연의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 실현될 수 있는 체화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애적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저희 운영위원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교회 행사를 하나 결정했는데 그것이 성탄절 예배에 대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9월 달부터 그 고민은 목사님과 저 사이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 올해 크리스마스가 달력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12월 25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24일이 주일이고 월요일이어서요. 목사님과 저의 고민은 24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25일날 성탄절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목사 이전에 중3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이후로 25일에 성탄절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이어서 드릴 필요가 있을까? 24일 한 번만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 안에서는 그게 고민이었지만 어떤 답을 얻으려면 뭐 근거가 필요하니까 제가 한 10명 정도의 그 뭐 신학자 한 5명 그리고 뭐 그 신학자에는 미국의 이제 미시간의 칼빈 신학교의 총장인 서강대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칼빈대 총장으로 간 강영환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포함해서 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부터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신학과 삶이 일치하는 교수님 5명과 또 기독교 활동가와 목회자들, 현직 목회자들 5명에게 10분에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4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25일은 가족과 함께 쉬는 이 교회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답이 왔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굉장히 지금 표정이 아주 진지한데요. 보고 답을 굉장히 기다리는. 그 중에 한 분은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 분한테도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 그러니까 제가 뭐 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적으로 아주 여러 지형을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분들, 개혁, 우리가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하죠. 총신 신학 쪽 분들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 옥성호 집사라고 그 오카는 목사님의 장남인데요. 그분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 아버지 오카는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하늘에서 아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핵심은 목사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10분의 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일제히 하는 그 마지막 추신은 뭐였냐면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였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아, 좋습니다. 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그러한 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장석근 목사님, 장석근 목사님께서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 생각 너무 좋다. 근데 그거를 성도님들이 받아들여 주실까? 예, 웃음으로 여러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5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예, 거리 예배가 있습니다. 거리 예배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거리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한 오후 3시쯤 시청광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24일 날 예배를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포함해서 소급해서 드리는 것으로 올해 성탄절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부족하다면 외연을 무작정 확장함으로써 우리의 자기 만족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외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를 비판하시면서 그 비판의 내용은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게 만든 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이었고 지금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조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의 완성으로 온 나까지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서 1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2장 초반부를 잠깐 볼까요? 12장 4절 부분에 보면 11장 후반부의 말씀과 상당히 이 그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11장 초반부에 보면 11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는 나를 부인하지 마라.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박해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이야기는 다가올 박해 때의 제자들에 대한 어떤 제자들이 그 박해에 지지 말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시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11장 후반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는 그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게 될 것이라면 이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박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야 지지 말자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저는 이 말씀의 1차 청중은 더 좁히면 열두 제자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에요.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 11장 끝을 보시겠어요? 11장 53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여섯 가지 저주를 퍼부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11장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서 거세게 달려들어가 격렬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들의 분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보게 된 것이고 처음 어찌 보면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를 느낀 예수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야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시인하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하시면서 우리가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종교적 외연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산 논쟁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갑자기 생뚱맞게 유산 논쟁이 등장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11장 후반부부터 12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에 생뚱맞게 갑자기 유산 논쟁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생뚱맞은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문입니까? 부적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입니까? 교리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고 이 죽음이야말로 나의 죽음이야말로 너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죄를 용서받는 부적과 주문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인격적인 십자가 삶으로서의 십자가 끊임없는 손해냐 이익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 기로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와 이익의 이 갈림길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주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내팽겨치는 거예요. 돈의 문제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의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 광장에 걸려있는 십자가 종탑이 있고 그 십자가 탑이 있습니다. 이게 한 50억짜리예요. 그게 말이 50억짜리 십자가를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50억짜리 십자가를 세우는 게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의미와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유산 논쟁 끝부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돈과 경제라고 하는 삶의 핵심에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럴듯한 종교적인 수사와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어눌하더라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신앙의 잣대로 성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부자의 비유가. 부자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역시 이것도 유산 논쟁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어디에 적용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신앙의 본질을 너희의 삶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붙들고 이거를 마치 무슨 목주 옛날에 우리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 이렇게 하면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문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이정표고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살아있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기서 등불과 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가 등불이 되라가 아닙니다. 등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1장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과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는 말씀 속에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등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진리. 놀라운 이야기죠. 십자가가 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것이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고 11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등불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가 등불이다. 이 십자가를 등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십자가의 등불로 자신과 세상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등불로 삼았던 것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등불로 우리의 삶 전반과 역사와 이 세상을 성찰하는 것이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등불이 우리의 삶에 어디를 비춰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지갑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돈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 자본주의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심어준 끝없는 욕망과 허영을 십자가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부적에 불과한 것이고 십자가는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난은 경제학의 범주가 아니라 신학의 범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떤 의미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낙타 털옷, 가죽 띠, 메뚜기와 석청은 모두 가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 띠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 때이죠. 출애굽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출애굽이라는 것은 떡만을 경제적 번영만을 목표로 한 세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것이라고 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로의 탈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것을 보여준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 37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37절 아주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주인을 맞아들이면 깨어 있어서 그 주인을 맞아들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아멘. 너희가 새벽에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면 그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에게 수종을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에게 수종을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에 띠를 메신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띠를 메신 예수죠. 지난주에 새롭게 나온 책 중에서 그 김군수 우리 지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셨던 그분이 쓰신 가난한 예수라고 하는 누가복음 해설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새로 나왔어요. 그분한테 예수는 가난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가난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표가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허리에 띠를 메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자지 않고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계신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과 탐욕을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는 욕망과 탐욕을 성찰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새롭게 만난다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는 허리에 띠를 띤 예수고 종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섬기는 예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세요? 머릿결이 막 곱고 깨끗한 성화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만나십니까? 아니면 얼굴에 먼지가 가득하고 김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예수를 만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예수는 사랑의 교회 3,600억짜리 교회 본당에 계시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 오늘날 우리와 말마구 2000년 전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붙드는 거고, 그러니까 전통을 붙드는 거고, 형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그리고 사랑의 김장, 그리고 교회 공사까지 새사랑교회 16주년을 아주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일회성의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담겨있는 진앙 고백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진앙 걸음들을 확인했고 앞으로 나아갈 바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배병삼 교수라고 하는 그 유교학자는 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라버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살라버린다. 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살라버린다. 불살라버린다. 다 자기를 불살라버린다. 그랬을 때 등불이 되는 것이죠. 등불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살라버리는 것이죠. 새사랑교회의 역사가 그런 살라버림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다 살라버리는. 다 살라버리는. 역사는 없는 거죠. 전통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산화하는,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살라버리는, 지난날의 역사와 전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성철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두 분 다 돌아가신 불교와 카톨릭계의 큰 어른들이신데요. 기념 우표가 나왔습니다. 기념 우표. 그 기념 우표, 성철 스님 기념 우표에는 이제 그 부처님 하신 말씀이 하나 써 있고, 김수환 추기경 기념 우표에는 이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이 써 있어요. 내 마음의 등불. 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등불이 뭐라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내 앞길을 비춘다. 그것이 비추는 곳으로 나는 가겠고, 그것이 비추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겠다. 내 마음의 등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은 새사랑교회의 앞날을 비추는, 이제 17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가득한 수많은 십자가를 봅니다. 설교단 뒤에도 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창가에 있는 십자가. 주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주문과 부적으로서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그치신 예수, 허리에 띠를 메고 종처럼 섬기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살라버리는 회사랑 공동체의 새로운 16년을 넘은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